여행 여행 너를 향한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보고 또 봐도 또 다시나 반해 꿈만 같아 우리 둘이 함께 우린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이렇다 할 행선지도 없이 빡빡한 저 세상 등지고 너와 내가 나침반과 지도하지 못했었던 말 한땐 다시 안 본다 했었나 허나 지금 우리 둘만 이 차 속에 어느덧 훌쩍 지나버린 고개 비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릴 막지 말라 우린 지금 빨라 우릴 갈라놓던 속세 탈출하는 찰나 우린 지금 아주 빨라 난 너와 같은 차를 타 말을 다 합쳐도 못 센다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가치 있는 거야 이제서야 밝히지만 내 주인은 너야 기분 좋아 둘이 장도 봐 밥은 내가 할게 쌀만 담궈놔 피곤한지 너는 잠깐 자고 그 사이 나는 몰래 요리책을 파고 드디어 오붓하게 저녁 식사하고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비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릴 막지 말라 우린 이제 달라 나 홀로 애태웠던 예전과는 달라 우린 이제 많이 달라 난 너와 같이 마주하고 난 너와 같이 살아 숨쉬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에서 여기가 천국인 거야 oh. 너로 인해 힘들었던 나의 어제가 술안주로 변해버린 오늘이구나 내 여자구나 이제 안 보낸다 절대 안겨봐 내 품에 포근해 소중해 나중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오늘 하루 곱씹으며 행복하게 살아 나중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오늘 하루 곱씹으며 나를 잊지 말어 난 너와 같이 마주하고 난 너와 같이 살아 숨쉬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에서 여기가 천국인 거야 oh, oh, oh, my baby ooh. 'Cause it's what my life is all about. It's all about you.